도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 미치 검은 빛이 fondue 보이기 시작한 음의 색도 예민해진 girl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마리 선나 경각지럽도 좋아 서민감이 굴러봐 더는 숨기지 말아줘 변이 꺾는 꿈들을 이루어낸 상상한 게 뭐든 전부 보여줄게 이제 말해봐 yeah, yeah. 예민해진 걸 느껴